일본 각계에서 미국 남조선 합동군 사연습을 단죄하고 당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김일성 김정일 주의연구 전국연락회 가나가와현 조선인 강제요원행 진상조사단 1조 5호 연대 군마현민회의는 성명들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반제 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아가는 조선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편승하여 대조선 압살 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1조 국교 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가와 현민회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몰아오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 사연습을 시대착오적인 망동으로 저들의 핵사용은 정의이고 다른 나라의 해군 악이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락인했습니다. 1조 국교 정상화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연대 오사카는 당국이 실패한 미국의 대조선 전략에서 교훈을 찾고 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단을 내릴 때 대한 요청서를 수상에게 보냈습니다.